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려나 어둠이 가야 잠이 오려나 그리워 불러봐도 대답 없는데 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어차피 내 곁을 떠나갈 사람 보내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아름답던 추억을 두고 떠나가야 했나 누가 말을 했던가 사랑은 아름답다고 다시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못다 눈물에 젖은 기억도 밤새워 찾던 그대 이름도 흐르는 세월 속에 지워가야지 모두 지워가야지 모두 지워가야지.